주로 베르친다. 주라 주라 주라 주라 주라. 사야 사야 sakitnya hati, betapa sakitnya hati. Bagai diremas-remas hancurnya jiwa, betapa hancurnya jiwa. Sakitnya hati.